리듬을 몰라대봐 띠나대봐 아살마 탈바리타 고아나타 안고리야 우뚱아 싱거 씻다 씻다 아심빵이도 아쿠 마차얀바 배우난 또라만 이삭 아무다 해리야우 사수대나 나후고 아리다다 이사우기야우 씻다 씻다 디야 우뚱아 씩씩두두로다 해 Dogma hakam alusia.